하늘로 날아갈 거야. 전 날개를 펴고 있는 저 새처럼 더 멋지게 달라질 거야. 봄 햇살에 뜨는 꽃처럼 좀 다른 길을 걸어봤을 뿐 남들과 같은 꿈이 내게도 숨 쉬는 걸 보이니 더 멀리 날아봐 더 멀리 뛰어봐 또 다른 내일이 우릴 위해 웃고 있잖아 좀 힘에 겨워도 숨이 차올라도 일어서는 거야 멈추지 말고 가는 거야 Hold on to your dream 지금만이 할 수 없는 걸 We are dreamers 한 꿈이 있잖아 혹시나 실패한다고 해도 후회 없을 만큼 우린 노력해왔잖아 괜찮아 to you.